우리나라의 남포시 계급교양관이 미일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 원수들의 야성만행을 폭로하는 90여 건의 자료들과 유물 증거물들이 새롭게 진열 전시되었습니다. 새로 진열 전시된 유물과 증거물들 자료들은 적에 대한 환상은 곧 죽음이라는 역사의 진리를 깊이 새겨주고 원수들과는 끝까지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고 있습니다.